어떻게 살 때인도 너로나 나보소. 노로니 나라 노사시오해 에 호라해 노링 한자하단 허유라르쇼이 노지 한디다 신세와라 항매마 에 호라해 노토 요어른동 허유라르쇼이 무뚱 요테레겐 상간나우하 에 호라해 농거 진구손당 하리알게시마이 농거 진구손에 한 밭으로 막내당 아이 호라해 민간남머리 마이린 주샘 바리알게시마이 사나요 멀치니 세월지로테이 에이 호라헤이 사빙 한잠담 붐부루디마이 세한유 장태 세월 한대마이 에이 호라헤이 산나 성가짜라당 허유라란 쇼이